네,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이쪽이 성황교회 맞으시죠? 네,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서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우리가 이 연합 가운데 우리들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이 시간 주님께 뜨겁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.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? 정금같이 나오리라.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을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을 나누네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내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우리가 연합하여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.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.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.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지금